않고 세월로 공을 들여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층층이 쌓다 보니 꽃피는 춘 3월에 단풍이 지네 이제부터 살만한데 이별이 다가오네 지나온 세월이 꿈 같구나 우리님과 다시 또 태어나도 당신이여 해달구나 사랑 태어나도 당신이여 해달구나